지방시대 부산. 이 시간 진행해 부산대학교 진시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진시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포세대와 N포세대 등으로 표현되듯이 학력과 학비, 취업과 보금자리, 결혼과 육아 등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젊은 정당, 열린 정당, 미래 정당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청년들의 정당인 우리 미래를 창당했습니다. 오늘 지방시대 부산에서는 청년들의 정당인 우리 미래 부산시당의 대표적인 정책과 목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하드론.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부산 신항에 2000여 세대 대단위 아파트를 임대 분양하고 있대. 와, 김해공항에 산업단지까지 가까워 출퇴근하기 좋겠다. 5000 세대 이상 대단위 단지가 들어선다는데 역시 부영이야. 살면서 내 집 때는 부산 신항 사랑으로 단지 앞 바다까지 누리며 살겠네. 임대문의 955-8245 부영주택. 건축자재의 모든 것을 한눈에. 김해공항역 부산건축자재 유통단지는 국내외 브랜드 제품은 물론 주거와 인테리어 자재 전반을 체계적인 전시 시스템으로 비교 판매합니다. 건축자재 유통의 혁신, 김해공항역 건축자재 유통단지에서 탁월한 선택을. 제277회 MBC 건강교실. 부산문화방송은 동의의료원 의료진과 공동으로 MBC 건강교실을 무료로 마련합니다. 이번 MBC 건강교실은 1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부산은행 본점 2층 대강당에서 동의의료원 뇌혈관센터 신병국 소장과 최학기 과장의 뇌동맥류와 뇌출혈의 치료와 예방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윤순영 패션협찬의 경품 추첨이 함께하는 MBC 건강교실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은행 본점은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동의과학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일하는 희망공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지는 예. 이것이 바로 나누면 더해지는 함께 일하는 희망공식. 우리 모두를 위해 이 공식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나눔이 더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부울경 최고의 조간 국제신문이 이어갑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신문 중 유일하게 토요일 신문을 발행하는 국제신문은 한결같이 여러분 곁에서 행복한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부산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에서 부산 MBC 표준 FM 95.9MHz가 잘 들리지 않으실 땐 106.5MHz로 주파수를 변경하면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네, 먼저 손상우 우리미래 부산시장 공동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미래 손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나오신 분은 정기영 우리미래 부산시당 조직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영입니다. 우리미래 부산시당 조직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정당 우리 미래 어떤 정당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여기서 좀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앞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기성의 정치권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해결해보자.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독립된 주체로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미래에서는 청년 독립이라는 네. 그런 조금 넓은 의미에서 정책을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전국적으로. 네. 작년 3월 20일에 정식으로 창당을 했습니다. 아, 2017년 3월에? 네. 네. 그럼 부산시당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2월 27일. 27일입니다. 아, 작년에? 네. 그럼 먼저 만들어진 거네요? 전국적인 네. 것보다? 그 네. 중앙당 창당을 위해서는 네. 전국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네. 네,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어서 네. 네, 원래 시도당이 먼저 창당을 한 이후에 중앙당이 네. 창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 어떻습니까? 당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뭐 한 전국적으로는 뭐 저희가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5개 시도당 이상을 창당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5,000명 이상, 기본 5,000명 아. 이상은 가지고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저희 당비를 납부해 주시는 네. 권리 당원분들도 계시고 네. 또 그냥 지진만 내주시는 일반 당원분들도 계시고 네. 뭐 그런 상황. 그 회비까지 내시는 진성 당원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5천 명 중에. 몇 명 정도 되죠? 전국적으로는 몇 명이 되는지는 네.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네. 부산시당에는 한 80여 분 정도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 독립. 네. 그러니까 그 좀 얘기를 직설적으로 해보면 이 기성정당, 기성세대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청년들의 얘기를 해결해 보겠다. 이게 이제 창당의 목적이네요. 못 믿겠다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맡겨놓을 수만은 없다. 네. 그렇게 맡겨놓았을 때는 네. 사실은 그 독립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청년들은 사실은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변화의 주체였고 네.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이었는데 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의 어떤 과제는 네.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미래를 창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년 정당을 표방했는데 청년은 뭐 연령으로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 이거는 뭐 다양한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30살까지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유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네. 한 20대 후반까지는 좀 네. 방황을 하고 이럴 때도 좀 두렵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회적 안전망도 막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서른이 되니까 괜찮다. 네. 좀 힘들어도 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30살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미래 안에서는 뭐 현재 뭐 선출직 청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선출직을 꼭 50%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당원이 있는데 네. 그거를 39세 이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미래 전반적으로는 한 39세 이하까지라고 보는데 네. 여전히 같이 토론 중입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한 20대, 30대를 다 커버하는 거네요? 10대는 안 껴주나요? 네. 아, 물론 네. 관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먼저 네. 말해가지고 제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특히 청소년분들한테 좀 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네.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를 이제 전부 다 커버하는 청년 정당을 표방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신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네. 정당법상으로 네. 정당 가입이 안 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건 좀 정말 안타깝게 네. 생각하고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정당법은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도 보장해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당연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추진하면서 이제 창당이 됐는데 그 전국적으로 우리 미래의 대표적인 정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청취자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처음 우리 미래가 창당이 됐을 때 4개 정도의 정책을 네. 좀 만들었고요. 그것도 네. 폴리마켓이라는 독립적인 독자적인 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 같이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뿌리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네마다 네. 권리 당원이라든지 일반 당원분들도 참석 가능하시거든요. 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4대 정책이 나왔고요. 네. 하나는 기본소득, 하나는 통일한국, 그 다음은 네. 국민주권, 그리고 네. 청년 독립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통일한국을 좀 강조를 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네. 이게 지금 최근에야 약간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네. 그런 게 좀 반갑기도 하지만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긴장 상태로 네.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한반도가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죠. 네. 네. 네. 그래서 뭔가 안보적인 불안감에서 준비하는 건 저도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런 게 계속 가열되다 보면 결국에는 네. 종국에는 전쟁이라든지 네. 서로 파멸의 길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대한민국이 통일을 통해서 동북아의 네. 어떤 평화의 상징이 되는 네.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시대마다 청년들이 국가적 네. 과제를 항상 해결해 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온 국민이 같이 했었지만 네. 60년대에는 뭐 산업화, 70년대는 민주화 이렇게 뭐 70, 80년대는 민주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과제를 해결해 왔는데 네. 우리 미래가 봤을 때 저 네. 개인적으로도 통일 한국이 이번에 청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많은 네.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요즘에 이 기성세대에서 볼 때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의 단일 대표팀 만드는 문제 아이사키죠 여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상당히 반감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젊은 층에서 이반이 생기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성세대가 좀 의아해 하면서 걱정도 하면서 보고 있는 건데, 우리 미래는 통일 한국을 이 4대 정책 중에 하나로 표방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예외적인 거 아닌가요? 이 청년들과 좀 의견이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그 평창올림픽의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네. 청년층에서의 많은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왜 나왔는지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IMF 이후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신자유주의 네. 그리고 각자 도생의 그런 경쟁 사회 안에서 네. 뭔가 큰 공동체의 과제보다는 개인의 뭐 목표를 달성이라든가 네. 그 공동체성이 많이 훼손이 되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대적인 네. 상황이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래가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많은 것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다른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 미래에서는 통일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네.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 4대 정책 중에 또 하나가 국민주권이요? 네. 네. 이거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정책인가요? 네. 사실 국민이 이 나라의 네. 주인이고 그런 네. 거는 모두 다 잘 알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세부 정책이라든지 법을 적용하는 선에서는 네. 혹은 정치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보면은 네. 그게 충분히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네. 지방분권 네. 혹은 정당 설립 문턱이라든지 활동의 네. 문턱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예. 이런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주권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도 4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총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거 말고는 또 지방분권자치 또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를 하신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다른 정당들과 연대해서 네. 하고 있는 주요한 이제 운동 중에 하나가요. 네. 그 기초선거, 기초의회 선거에 있어서 네. 중선거구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 4인 네. 선거구제까지 확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2인 선거구 비율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결국에는 양당 정치를 더 네. 공고히 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정치권 내에서의 좀 더 네. 건전한 경쟁이라든지 네.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 주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3, 4인 선거구제 선거구의 비율을 네. 대폭 확대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선거구 이제 개편 운동 이런 네.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례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기초의회에서는 지금 2, 3인, 2에서 4인까지 돼 있는 게 양당 체제에 유리하니까 이 3에서 4인까지 좀 확대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다. 그게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정책을 짜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선거구제가 네. 확대되었을 때, 네.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비례성, 표의 네. 비례성이 더 높아질 건 당연할 것이고요. 네. 그럼 뭐 말이 나온 김에 어떻습니까? 뭐 기초의회 이런 데에서 광역의회나 우리 부산시의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구의회라든지 아니면 군의회 이런 데에서 이번에 우리 미래 뭐 후보가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당선자가 나오리라고 보시는 건지. 네. 네, 저희는 전국적으로 네. 그 기초의회 네. 예,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려고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네. 점이 많고 네. 어떻게 보면 뭐 큰 물에서 노는 게 뭐 중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부터 바꾸는 거. 네. 풀뿌리 차원에서. 그렇죠. 네네. 네. 네. 그 동네부터 바꿔보자는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 이 얘기는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좀 네. 나눠보고요. 네. 조금 지금 4대 정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본소득 아까 얘기하셨어요? 네. 네.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는 네. 개인이 뭔가 우리 미래 전체라든지 청년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네. 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을 붙이는데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았다, 뭐 알고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이 현실화됐을 때 꽤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될 거라 는 네.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 미래 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도 좀 현실화되면은 그래서 좋겠다. 그 시민들에게 네. 얼마씩의 기본소득을 지금 상정하시는 겁니까?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우리들도 얘기 같이 하면서 네. 항상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데 네. 뭐 그렇게 질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바로 드리자면 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어플을 써서 그 가계 부 어플이 있거든요. 네. 내가 한 달 정도 제가 얼마를 벌고 얼마 정도를 쓰는지를 계속 네네. 추산을 해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 각자가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나는 어느 정도 쓰고 있다를 네. 이제 좀 모아보면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네. 아직 이렇게 결론이 난 거는 없습니다. 얼마 정도를 이제 줘야 된다는 네. 결론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진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죠? 네. 대략적으로는 뭐 월 네. 30만 원 정도 네. 모델이 네. 막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건 앞에서 저희 조직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은 40만 원, 네. 뭐 45만 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금액에 대한 건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한 번에 뭐 월 30만 원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네. 여러 가지 그 점진적인 실험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모든 시민들이 뭐 3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40만 원이건 이렇게 받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좋은 점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제 삶을 좀 토대로 보면요. 네. 한 하루 주중에 하루 한 4시간 정도를 알바를 하고 있고요. 네. 한 4시간 대학생이시죠? 네, 대학생입니다. 네. 4시간 네. 정도를 이제 학업에서 네. 쓰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저녁에는 이제 우리 미래 활동이라든지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네. 하고 있고 주말에도 한 8시간 정도를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삶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되게 저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네. 이런 삶을 살려고 마음 먹었을 때 네. 괜찮을까라는 고민도 동시에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충분히 사회 환경적으로 나는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네. 그래도 기본소득이 현실화됐을 때는 네. 저 같은 삶의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취미 활동, 문화 활동도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기본소득이 현실화 됐을 때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정부에서 그러한 이 재정을 갖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네. 네, 뭐 재정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네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은 그 재정 마련 방안보다도 의지의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재정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너무 막연할 네. 수는 있겠지만 네. 뭐 단계적으로 실현한다고 봤을 때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네. 내야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소득이 늘어났을 때는 분명히 성장을 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성장을 전제로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걸 재정을 확보하는 데는 점점 더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 전국 그 중앙당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재정적인 부분 이분까지는 좀 세밀하게 아직 정책이 짜진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세밀하게 네. 짜여졌다라고 말씀드리긴 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기초의회부터 네. 진출을 해보자라는 네.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기초의회 구의원이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뭐 지역화폐라든지 뭐 지역상품권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역화폐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네. 화폐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네. 화폐뿐만 아니라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네. 성남에서 청년배당과 이번에 아동수당 같은 경우를 다 그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네. 지급을 하면서 네.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또 개별적인 화폐를 또 발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 화폐가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들을 네. 지역에서 이런 취약계층 분들에게 나가는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금이 아니라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눠드림으로 해서 네. 지역화폐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거에 관해서 연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지금 정책이 좀 이게 이제 좀 짜져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아직까지 뭐 1년이 아직 안 된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네 번째 정책은 뭐였죠? 청년 독립. 아, 네. 청년 독립. 이 부분은 어떤 정책들 갖고 계시나요?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네. 이제까지 약간 청년 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수혜라든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전제로 이제 청년을 봤다면은, 네. 그게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로서, 성인으로서, 네. 청년들의 마땅한 권리를 스스로가 알고, 스스로가 좀 그거를 좀 찾자. 이런 면에서 좀 청년 독립이라는 정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지옥고라고도 하는데 지하실에 네. 집이 있거나 네. 옥탑방에 집이 있거나 네. 아니면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안 좋죠. 네. 네. 근데 살아보면 주거비가 진짜 많이 네. 차지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생활비에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이 되면은 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좀 여유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 독립에서 최근에 이제 청년 기본법 서명 운동도 받았었는데 네. 거기에 골자는 제가 좀 봤을 때 좀 중요하다고 청년 기본법이요? 네. 청년 네. 기본법을 봤을 네. 때 좀 중요한 부분은 이 공무원분들한테나 뭐 정치인분들한테 이런 청년들의 환경이라든지 뭐 복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네. 관련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가 네. 없다. 네.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근거법이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네. 정기적으로 노인분들의 생활 환경이 네. 충분한지를 계속 봐야 된다. 관리 신경 써야 된다라는 관련 근거법이 있으면 네. 공무원들 계속 보는데 네. 그런 관련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청년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복지 부분에 신경 못 쓰겠다. 이렇게 네. 대답이 올 때가 많아요. 네. 청년 기본법에는 이제 그런 네.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누가 지금 이 제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주체가 어딥니까? 청년 기본법? 국회에 이미 청년기본법 네. 7개 정도의 법안이 네. 상정되어 있는데 계속 계류 중이었고요. 아, 그것들을 그 조금 각 정당의 의원들이 지금 7개 정도를 상정한 거네요? 네네. 네, 우리 미래는 아니고. 네, 네 저희는 저희 네. 자체 안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네네. 저희가 그걸 당장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국회의원들을 조금 네. 압박해서 네. 이것이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네. 운동을 했습니다. 청년기본법 안에는 지금 뭐 7개 안이 지금 상정돼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어떤 공통된 얘기들이 좀 있나요? 그 7개 법안 중에? 상정된 법안 중에? 일단은 뭐 청년들의 소득을 어떻게 네. 좀 더 높여보자. 소득 문제. 뭐 기본소득 얘기도 네네네. 하지만 청년배당에서 네. 청년수당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도 네. 있고 네. 그 외에는 아까 저희 조직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삶의 환경 정말 네. 전반적인 네. 그런 모니터링이라든지 네. 그것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것들의 개선점 이런 것들이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보다는 이제 차이점이 또 크다고 하겠는데요. 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냐 네. 아니면 삶 전반을 개선할 것이냐에서 인식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단지 일자리뿐인지 일자리가 지금 공급되면 지금 청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지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미래는 그것보다는 삶 전반에 대한 네. 청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일자리를 강조하시는 그런 의원의 이 법률 안에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일을 해서 해결해 나가라 이런 취지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네. 반면에 이제 이 청년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은 훨씬 더 광범위한 청년 복지 자체를 추구하는 거네요. 그죠? 우리 미래는 후자를 지금 선호하는 건가요? 네. 네. 우리 미래는 이제 미래를 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미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예견되고 네.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각자의 삶이 좀 더 그 개성을 찾아가고 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체질이 네. 더 좋아진다, 체질이 네.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복지라기보다는 뭐 미래에 대한 대비의 네. 면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을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 청년 세대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청년 세대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네. 그걸 부모님도 같이 부담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아주 간단한 예로도 보면은 네. 하나의 청년 세대의 문제가 전 세대에 걸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네. 봐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청년 기본법에 대해서 많은 지역에서 혹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네. 네. 지금 받고 있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일을 해야 우리가 네. 도와주겠다 뭐 이런 네. 형태라든지 아니면 네. 문화 쪽이라든지 너무 아주 일부분만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 말고도 청년이 직접 일어설 수 있게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청년 독립, 그 다음에 기본소득, 국민 주권, 그 다음에 통일 한국, 이 네 가지 이제 4대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청년 기본법 이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이미 좀 우리가 얘기하다 나왔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 청년 수당도 있고, 오래됐죠? 배당. 네, 배당. 예. 어떠세요? 이 우리 부산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또 부산에서 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고, 네. 두 분도. 네. 미래 우리 미래 부산 시당이 바라보는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현황을 어떻다 보시고 뭐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뭐 왜 우리에게는 청년 배당 안 해주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청년들이 바라보는 부산시는 왜 이래? 네. 네, 부산시에서도 작년에 뭐 청년 디딤돌 카드라든지 네.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 그리고 청년을 지원하는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청년 기본법도 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부산시 의회에서요? 아, 조례죠. 조례죠? 네. 청년 네. 기본 조례가. 네. 근데 그것들이 다 전국에서 뭐 거의 가장 늦은 시점에 그것들이 네. 되고 있었고 또 그것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올해 있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어떤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이런 반박들도 많이 받았었고요. 네. 네. 그렇게 조금 급하게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보는 청년들에게 그다지 뭐 좋은 정책으로서 체감이 되지 않는 네.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이 이런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선도하기보다는 네. 그냥 따라가기 급급한 네.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청년 디딤돌 정책이라든지 청년 기본 이 조례 이런 것들 내용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네, 그 조례 내용도 네. 아까 뭐 저희 조직기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기본법의 네.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 네. 그것이 아까 조직팀장님 말씀처럼 네. 조례는 있는데 네. 상위법이 없었던 그런 네. 조금 기형적인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이 오히려 우선되어야 될 청년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네. 각 지자체에서 청년 네. 조례들을 만들었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소득을 좀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뜯어봐도 부산의 그 청년 기본조례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뭐랄까요? 정말 기본도 겨우 하고 있는 네. 수준, 그냥 짜집기한 수준이라는 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만족스럽지 않다. 네, 뭐 그냥 급급했다 네. 이런 평가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 그다음에 조례 내용이 지금 상당히 좀 미비하다, 뭐 이런 평가시네요. 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 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부산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사업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그 집에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좀 저렴한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어르신 분들이 남는 방에다가 좀 집값보다 좀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로 외롭지 않게 매개 역할을 한 그래서 전 나름대로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아, 부산시도 열심히 하고 있다. 네, 하시고 계신데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뭐 질문을 받으니까 이렇게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게 그 정책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같은 것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도 좀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제안이랄까요? 그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다른 기회에 부산인의 시의원분들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청년 문제에 대해 다 잘 알고 있다. 우리 아들도 지금 청년이고 취업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힘들다. 근데 저는 알고 있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분이 아시는 거는 그 아드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리고 아드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청년들의 이 다양성 그리고 각자 처한 처지가 다 다른데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걸 해주면 된다에 갇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는 청년 각자가 사실은 알기도 힘든데 당사자도 알기 힘든 건데 그런 타인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제대로 된 지원이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당사자의 목소리도 그렇게 뭔가 하나의 목소리로 합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아주 다양한 요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과 통하는 부분이 기본소득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자유도가 높고 그런 소비에서의 자유가 결국에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의 그 자유도를 더 높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근데 정책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흑인 차별이 있었을 때 그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도하는 면이 있었잖아요. 법이.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개개인분의 인식의 어떤 변화라든지 관심 활동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도 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책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정책은 아니지만 좀 언급하고 싶었던 저희들의 활동이라든지 뿌리 모임, 공감학교, 폴리마켓 뭐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폴리마켓이라는 거는 뭔가요? 그러면 그 당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정당 가입도 하시고 하시지만 실제로 많은 정당에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여건도 안 되지만 마련이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미래만큼은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으로는 폴리마켓 라고 앱을 만든 거네. 그렇죠.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고 이게 이렇게 현안이 되고 이슈가 되면은 그 투표도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지금 공직 후보자 선거를 지금 저희가 지금 선거 운동 기간인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그 공천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찬반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폴리마켓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도 되고 거기서 의사 결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그렇다면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뿌리 모임이라고 해서 당원분들이 모여서 각 동네마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희 지금 부산시당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라든지 동네 금정 혹은 남구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전국에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 지금 우리 뭐 3포 세대, M포 세대 뭐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우리 청년분들은 이제 이걸 뭐 체감을 하고 계시는 문제고. 부산, 우리가 사는 부산에서는 학력이나 학비, 취업, 보금자리, 결혼, 육아 이런 환경이 어떠시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보시는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크게 네.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좀 경험이 들려드리자면은 네. 제가 이제 다르지 않다는 거는 네. 부정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쪽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까? 양면이 있겠는데 네네. 일단은 좀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알바를 했을 때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20살 초반인 친구분들이 네. 자, 그 알바에서는 직장인이죠.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는 형태를 봤거든요. 네. 그리고 주 6일을 일을 하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싶어도 혹은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도 9시 퇴근하면은 씻고 이러면은 거의 잠들 시간이고 그렇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좀 일자리 환경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근데 이거는 부산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전국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고 네. 부산을 봤을 때는 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네.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는 최근에 뭐 인천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계속 네. 다른 지역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 고민을 해요.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되나 네. 업무 환경이라든지 뭐 네. 인간관계 이런 것도 봤을 때 진로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네. 그 부분도 좀 그렇고 또 특히 뭐 개인적으로는 학교 주변은 특히 주거비가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좀 그 부산 전체를 봤을 때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50대 인구가 좀 특히 많은 걸로 저는 네. 알고 네. 있는데 그 부분 많죠 부산이.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느낌이 좀 네. 많아요. 그분들은 어른이니까 네. 의뢰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이 뭐 이 학력이라든지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이 뭐 만족스러운 건지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네. 취업 일자리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청년들의 보금자리 문제 그다음에 부산에서 결혼해서 사는 문제 부산에서 애를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부산시당 지금 당원분들 대표들이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네. 환경이 다른데 비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최근에 제가 그 신문에서 다뤄진 걸 봤는데 네. 실업률은 당장 보더라도 부산이 네. 그 전국에서 가장 그렇죠. 청년 실업률이 네. 가장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만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놓쳐지고 있다. 네.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앞에 저희 조직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청년만 놓쳐지고 있냐. 그러고 봤을 때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도 네. 높고요. 네. 그리고 최근 작년 말에 계속 이어졌던 것 같은데 고독사가 부산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무슨 부산이 고독사의 도시처럼 그렇게 되었었죠. 전 그것이 네. 우리 지금 부산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연령을 떠나서 네. 그래서 그때 고독사는 그 노인분들만이 아니었거든요. 뭐 굉장히 생각보다 젊은 분들도 많으셨고 네. 그런 고독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캐치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네. 부산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지역 대학의 경쟁력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 역시 당연히 등한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이라기보다는 좀 실망스럽고 그런데 두 분은 또 실망만 하지 않고 또 오히려 노인분들도 걱정해 주고 계시네요. 그지? 공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 아, 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저는 지금 정당활동원과 더불어서 네. 요양보호소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정당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네. 시간 선택제로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네.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네. 그 어르신들도 참 힘들다는 걸 많이 느끼고. 문제 심각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께는 또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런 도움을 드리면서도 보람도 얻고, 네.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과 기성세대 간의 최근에 뭐 세대 갈등 이런 네.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네. 세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 네.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청년 정당이라고 했을 때는 계속 말은 네. 청년 정당이라고 했을 때 네.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 목소리도 좀 들어주세요라는 네. 것도 있지만 어떤 의제가 있을 때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볼까요? 같이 해결해 볼까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당이라고 해서 청년들만의 정책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건 아니다. 네. 그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네, 맞습니다. 바라보고 제안을 제시하겠다. 대안을 네. 제시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부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시각에서 아니면 공동체의 공동선 시각에서.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부산이 지금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인천에 추월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추월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산에 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은 네. 저는 결국에는 이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네. 본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네.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네. 이 사회를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 참여를 통해서 네. 그런 자존심,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치 참여를 네. 더 많이 하시는 것이 네. 우리 부산의 미래를 더 밝게 하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국민 생각... 주권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6월 13일 지방선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기초 풀뿌리 차원으로 좀 기초의원 구와 군의회로 이번에 좀 후보들을 많이 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우리 미래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6.13 지방선거 정책은 좀 있으신지요? 네. 정책은 지금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네. 크게 갖고 있는 가치는 민주주의 실현과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네. 또 같이 뭐 밥을 먹는다든지 네. 뭐 같이 고민을 나누고 뭔가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렇게 네.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네. 확보하는 그런 것들을 네. 당연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든지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정책으로 하자라는 큰 방향성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역화폐가 됐든 뭐 전통시장 상품권이 되었든 네. 우리가 낸 세금이 직접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순환 구조를 좀 만들자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네.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기성세대에서 바라보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네. 또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네, 네. 이제 우리 미래 두 분은 계속해서 공동체 공공선, 네. 공동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네. 어, 두 분은 이 다른 청년들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다, 우리 미래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네. 네,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네. 모든 청년은 다 다르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네.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저희 조직 팀장님과 네. 저도 상당히 많이 다른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정체성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신 그런 개인주의라는 것이 그런 개인주의를 경험한 공동체가 또 이루어진다면 네. 훨씬 더 민주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 아닌가? 개인주의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이 정책 공약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어떻게 후보는 몇 명이나 지금 뭐 내실 계획이신가요? 네. 부산에서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은 한 명 이상. 누군가는 네. 촛대를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 명 그, 이상. 그 촛대를 맨다는 의미는 이게 또 이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죠. 그렇죠. 네. 네. 그 부분도 좀. 정당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네. 그렇죠. 개인이 부담을 네.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죠. 네. 게다가 또 15%나 10% 이 정도의 득표를 받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그렇죠. 국고 보조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네. 네. 뭐 돈 없이. 네. 정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총대를 맨다라고 제가 좀 네. 너무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선거의 경험이 우리 미래 네. 안에 좀 축적이 되는 그런 네.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네. 네, 뭐 결과를 떠나서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 좀 즐겁게 그리고 보시는 분도 즐거운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네.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한 명 이상의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이 정당으로서 다른 정당에 비해서 이 군소 정당에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비애를 느끼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정책을 지지해주고 실현해줄 수 있는 정당을 우리가 지지하겠다. 정책 연대라든지 연정 이런 제안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네. 부산에 있는 여러 부산시당 정당들과 같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뭐 연대, 뭐 선거 연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화된 건 아닌데 네, 네. 뭐 서로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고 네. 또 그리고 우리가 또 독자성을 유지해야 될 부분 유지하고 네. 이렇게 네,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가는 것 같네요.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죠. 어느 분부터? 네. 팀장님? 네. 시간 진짜 네. 엄청 빨리 가네요. 네. 저는 아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 혹은 정치인분들 하고 싶은 말이 뭐 네. 있냐 했을 때 저 부산 특히 부산 정치 하시는 분들은 지방시대를 좀 정치를 하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네. 심도 있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거기 나오시는 패널이나 게스트분들도 굉장히 네. 그 활동에서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시고 네. 보니까 참여연대라든지 저번에 보니까 채태경 집단지성 정치연구 네. 회장님도 나오셨고 네. 되게 엄청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한번 드려주고 네. 우리 미래는 지금 현재 3월부터 곧 네. 공감학교를 시작할 거라서 네. 좀 광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공감학교요? 네. 네. 공감학교라고 네. 동네에서 이렇게 좀 얘기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만든 네, 모임입니다. 네. 네, 우리 대변인. 네. 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저도 정당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보니까 그 워낙에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것을 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가장 쉬운 방법이 정당에 가입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1인 1정당 시를 좀 열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첫 번째 정당은 우리 미래로 하시면 네. 부담 없고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부산시장 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미래 부산시당 손상우 대변인님, 그 다음에 정기영 조직팀장님 두 분 다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93회 지방시대 부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진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방시대 부산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진시원 교수였습니다. .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